마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외로운 서킷 위로 시작된 주행 모든 걸 잃어봐야 해 You must admit it 그래야 진짜 리얼한 자유를 얻지 댓글 좀 날려 감 좀 달라서 그거 하나 믿어 yeah 제멋에 취한 채 그럼 좀 어때 다 해도 돼 넌 yeah 겁 없는 네가 보고 싶다 바닥부터 올라가 너잖아 뭘 참고만 있어 네 젊은 오만함 지금 할 수 있는 미친지 가나비 오케이 okay. 느낌대로 거듭대로 Shorty 바로 turn it up You got the love with the juice Follow 나에게는 woo. Baby I can be your healing Tell me where you find the feeling